비춘 동양. 밤이면 네 맘을 다시 깨우던 그대가 그저 스쳐가는 사람들처럼 사랑한다는 맘조차 서로가 전하지 못한 채 다시 또 거리에 그대는 내 맘에 찬 그댄 내 옷살 나의 맘을 비추던 그댄 내 햇살 나의 맘을 채운 곳 눈동자 나를 내 옷살 아픈 맘을 재운 곳 그댄 내 옷살 너무 맑게 비춘 그 눈동자 밤을 함께 지우던 그대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련한 기억들조차 서로가 지우지 못한 채 다시 또 거리에 그대는 내 맘에 찬 나의 맘을 비추던 그댄 내 햇살 나의 밤을 채운 곳 눈동자 나를 내 옷살 아픈 밤을 재운 곳 그댄 내 옷살 너무 맑게 비춘다 이제 나의 아름다운 곳 어지더 별이 맘을 주던 곳 그 눈동자